제1본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제1한국민주여성회가 16일 남조선의 부산에 있는 일본 정용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관련해서 민간중앙본부 단장이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제1동포들의 공통되고 절실한 생각이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노려놓은 것을 규탄해서 공동으로 항의문을 발표했습니다.